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위협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강국권 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정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날과 더불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 사이에 특기할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 저국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꺼편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 고미한 덕망으로 조국과 민족의 전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고 후손만대 무궁번영할 억년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체육관 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대회장이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야한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대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행사 대표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연고자, 접견자, 혁명열사, 유가족,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태양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의 사상 선군 사상을 장시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건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시어 사회주의 조선의 천만년 미래와 영원한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에서 휘날리던 주체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정돌격전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들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의 동지가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영 동지, 곽범기 동지, 김영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리영호 동지, 김숙일 동지, 박태성 동지, 김능호 동지, 조현준 동지, 노광철 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당위원장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권순희 청년중앙 상임위원회의 고문, 최은복 재중초선인 청년합회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 김칠성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역사와 업적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체부이다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중앙의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자격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처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에 받들어 모시고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아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보고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노래 주악으로 끝났습니다.